처럼 행복한 날 다시 봐. 눈물만 줬던 사람, 사랑은 날 뿐이던 사람, 모르는 사람. 나 하나쯤 있는 건 너무 쉬운 거야. 누구라 해도 나보다 더 나쁠 순 없을 테니까. 착해서 맨날 넌 아파야 했잖아.